하늘 저편에 보색구름이 꽃을 피울 때 사랑의 이야기 들어라. 영원한 사랑의 역사를 엮어가며 마음 가득히 그대 모습이 웃어줄 때면 태양처럼 가슴은 타올라 뜨거운 사랑이 넘치네. 가슴 속에 그대 가슴 너 타오르다 그대 마음도 사랑하다 태양처럼 영원히 빛날까 나도 모르네 그 마음 영원 속으로 쌓여져가는 그 마음 행복한 사랑이 채워졌을 때 사랑의 이야기 들려다오 끝없이 사랑하는 내 마음 깊은 저는